그 입술을 열기도 전에 모든 걸 알아버린 내가 원망스럽다. 거짓말로 도망가고 싶지만 너의 두 눈이 이젠 안녕이란 말을 하네. 겨우 가려고 마음을 잡아 거친 폭풍처럼 밀려왔다. 마치 빗물처럼 지워질 운명이겠지만 깨진 거울 위에 맺어진 인연보다 더욱 아팠기에 이 걸음의 끝을 보내는 마음은 넌 모르겠지. 폭풍처럼 밀려왔다. 마치 빗물처럼